찾아왔네.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사랑이었네. 나도 몰래 설레이는 이 마음 그 사람이 좋아졌는데. 사랑의 꿈 남겨두고 떠난 뒤 그리움을 나는 알았네. 아름다운 꿈 피기도 전에 날 두고 어디로 갔을까. 사랑을 모르던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왔네. 만났던 그 사람 잊을 수 없네. 좋아졌는데 사랑의 꿈 남겨두고 떠난 뒤 그리움을 나는 알았네. 아름다운 꿈 피기도 전에 날 두고 어디로 갔을까. 사랑을 모르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왔네.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잊을 수 없네.